조선조왕통신사는 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지난 6월 27일 최숙호 수상이 도쿄에서 아베와의 회담 후 진행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북조선의 핵 및 미사일 시험들이 긴장을 격화시킨다느니 남조선과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느니 뭐니 하다 못해 우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숙호 수상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가 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을 모르거나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론평은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은 수십 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의 직접적 표현인 우리에 대한 핵공갈과 군사적 위협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열강들의 강권에 눌리어 자유권을 포기하고 굴복하면 만에 알 수 없는 참사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최숙호도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면서 조선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든 편견의 산물이든 그의 운동은 죄 많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생을 부추기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숙호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정세 격화의 장본인인 미국에 대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철회부터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